다시 살게 했어. 널 만나 이제 알게 된 말, 사랑해. 넌 날 위한 구세주, 뜨거운 사랑을 불어주. 죽어있던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하나뿐이 내 전부. 내 전부. 네가 있어 난 눈물을 지웠어. 네가 있어 난 사랑을 알았어. 너만 있다면 난 두려울 게 없어. 사랑을 배워 난 매일같이 웃어. I wanna be with you girl. I want you listen my love. 내 사랑은 죽을 때까지 너야. 난 네 옆에 영원히 있을 거야. 너무나도 고마운 사랑, 이제 둘로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죽을 때까지 널 지킬게. 내 목숨을 걸고 나 약속해. 사랑 하나가, 그대 하나가 나를 다시 웃게 했어. 널 만나 이제야 알게 된 말.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의 두 눈과 이 가슴엔 오로지 너 하나밖에 없는 걸 약속할게. 영원히 사랑만을 내게 준다고. I can't stop loving you. 하늘이 내게만 준 선물. 너란 사람 너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신비로운 꿈. I really wanna be with you. 하늘이 내게만 준 선물. 너란 사람 너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나만의 전부. 너무 투명하게 빛나는 사랑아, 우린 하늘에서 맺어준 사이야.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 You are the only one my love. 너무나도 고마운 사랑, 이제 둘로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죽을 때까지 널 지킬게. 내 목숨을 걸고 나 약속해. 사랑 하나가, 그대 하나가